오늘은 행복지수를 올려주시는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선우영 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추워지고. 아침에 네, 추웠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네, 네. 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건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나요? 네, 호흡기관에 대해서. 아, 호흡기요? 네, 호흡, 레스피드리 시스템, 네,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아,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호흡이라 그러면 이제 우선 숨을 쉬니까 네, 이제 코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대강제 보면 그런 기관들은 예, 코와 그 다음에 예, 목구멍. 어, 네. 코로 들어가면 이제 뒤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입이지만 네, 뒤로 가면 이제 목, 스로우트. 목구멍이죠. 네. 페링스라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인두라고 합니다. 네. 인두. 코를 해가지고 인두로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레링스. 그러면 후두입니다. 후두. 후두라는 것은 아, 보컬 코드, 음성, 성대. 성대. 성대. 네. 예. 기관지. 네. 그게 뭐고 이제 레링스. 네. 아, 레링스. 아, 후두라 하거든요. 네. 후두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내려가면서 기관지로 들어가죠. 네. 예, 기관으로. 어, 기관입니다. 기관, 트로키아. 네. 그다음에 기관이 이제 가운데로 이제 내려가다가 둘로 나눠지죠. 허파가 네, 둘이니까. 네, 네. 그거 기관지라고 합니다. 네. 브랜치즈라고 하죠. 네. 예, 브론카이. 아, 브랜치가 아니고 브랜치는 이제 가지지만 예, 브론카이라고 그래요. 네, 네. 단수는 브론코스인데 두 가지기 때문에 브론카이 복수가 돼서 브론카이. 네. 기관지가 되고. 네. 기관지에서 더 내려가면 더 작은 이제 브랜치. 네.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smaller branches로 이제 내려가다 가지고 네, 그다음에 lung 허파로 이제 들어가는데 네, 예, 허파로 들어가면 그 뭔가니 그 air sac이라고 해가지고 공기 주머니 페퍼라고 네, 그래요. 조그만 공기 페퍼가 있어가지고 네, 아, 그걸 lung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코나 뭐 후두나 그다음에 뭐 기관 기관지, 기관지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는 공기가 패스하기 위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네네. 아 정말로 아, 이 허파에서 한 역할이 뭔가 하니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체하는 네, 예, 교환하는 것이 주 이제 목표가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코에서부터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네, 그런 그 폐포에서 네, 이제 가스 교환이 산, 네, 탄산가스와 산소가 네, 이제 교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아 우리가 respiratory system이 호흡 기관이라는 것은 피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있어요. 호흡기가요? 예, 피하고요. 피하고요. 오. 왜냐하면 이 허파에서는 가스를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네, 교환을 하는데 뭐가 합니까? 피가 하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피가 우리 몸속에 대사를 작용하고 막 하다 보면 에너지 내고 나면 탄산가스가 나중에 이제 뇨폐물로 나오거든요. 네네. 뇨폐물도 있지만 가스는 이제 탄산가스가 나오고 네, 들어가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피에서는 산소도 있고 탄산가스도 있어가지고 네네, 각 기관마다 산소를 집어넣고 나쁜 그 뇨폐물들을 다시 이제 수거하는 거죠, 피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와요? 허파로 와가지고 그거를 탄산가스는 허파에다가 밀어내주고 네, 산소를 받아들이고 네, 그 때문에 이 산소가 이 들어오고 탄산가스 나가려고 그러면 피의 네, 작용이 없이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피가 그렇군요. 그 허파 꽈리 같은 그죠? 아, 에어 색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그 페퍼로 지나가면서 거기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돌기 하고 네, 하고 또 이 허파의 숨쉬는 기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 아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로 이제 들어오면 코 바깥에서는 간단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은 이게 그 아, 네이저럴 팬 네이저럴 캐비티 그러니까 네이저럴 아, 코 비강 코 안에는 우리가 구멍 둘밖에 없죠. 네. 노스트릴 네, 콧구멍밖에 없는 거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넓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이 코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 아, 코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 들어가서 인두로 간다 그랬죠. 뒤로 네. 가면 뒤로 네. 가고 인두로 인두, 가고. 인두 후두.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후두가 예, 있고. 예. 그 보고 이제 패딩스 레딩스 해가지고 네. 뒤에 가면은 이 한 줄기 고무 파이프 있죠. 네, 호수. 네. 고무 파이프. 호수 파이프 같은 네. 이런 그 기다란 대런 같은 것이 근육으로 된 것입니다만. 네. 그게 코의 뒤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3cm가 돼요. 5인치쯤 네. 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 아니? 뭐가 제일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목 있죠. 목구멍. 네. 이소포거스. 목구멍이라고 그러죠? 목. 음식을 먹으면. 아, 우리 생각에는 목구멍 맨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맨 뒤에 있나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보면 앞에는 뭐예요? 이게 아담도 애플 있잖아요. 네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이것은 트로키아 나와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숨쉬는 기관이거든요. 네. 예. 그러나 목구멍 음식물 들어가는 음식물 거는 맨 뒤쪽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관이 두 개 있다 보면 됩니다. 네. 그죠? 앞에 관은 숨쉬는 관. 관이고 뒤 관은 음식 들어가는, 들어가는 식도가 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음식이 그러니까 식도, 앞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식도 들어가기 바로 선까지 코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쭉 네. 이렇게 호수처럼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13cm인 거예요. 어우, 굉장히 기네요. 13cm가 굉장히 뭐 손가락. 아,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돌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마지막에 그 에어색, 그 폐포에서 네. 가스 기관이 이루어지지만 네. 네. 그 안에 모든 것은 전부 다 에어가 폐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관 역할, 네. 하나는 그러니까 저기 흐름이 네, 네.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조금 더 말씀을 제가 네,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네. 이 코와 목구멍과 이 저기 후두와 그 다음에 이제 브론커스 이 저기 이 기관지까지 다 뭘로 되어 있는 거니 안에는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을 역할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이죠. 아, 네. 공기만 이렇게 패스하는 건 맞긴 맞는데 네. 공기가 들어올 때 나쁜 공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먼지가 들어오잖아요. 네. 박테리아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포린 바디가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파티클이 작은 것이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폐염이 생기잖아요. 아, 네.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 13cm 되는 그 정도 그리고 또 이 뭐 기관지의 기관지 거기까지 계속해서 섬모가 있고 또 점막이 그 점막이 있어요. 정화를 시키면서 내려가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화한다는 그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선 거기에 큰 방법이 뭔가 하니 정화하는 퓨리파이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정화하는 관계가 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워밍하는 것이에요. 따뜻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겨울 때 추울 때 네. 찬 공기가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추웠어요. 어제도. 네, 네. 그럼 공기가 갑자기 폐포로 들어가면 네. 이게 혈관들이 수축하기도 하고 축소가 그리고 이,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슈링키지 이게 네, 네. 차니까 네, 늘어나지 못하니까 막 네. 이게 막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영향이 있으니까 네. 23cm 그다음에 트로키아 여기 내려오는 기관 동안에 그 과정 동안에 따뜻하게 해줘요. 네. 그게 점막이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예,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얘기하면 네. 이게 퓨리파이 하는 네. 먼지 박테리아나 이런 포린 바디가 파티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끈끈한 그 점액이 나와요. 점액이라는 건 뮤커스라는 것은 점막에서 네. 네. 뮤커스 멤버리 점막에서 점액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이스처링 물이 약간이요. 예, 끈끈한 거예요. 그 왜 끈끈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박테리아나 먼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붙어서 네. 붙어가지고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점막에서 점액이 나오는데 점액 거기 있는 뭐 있는 거 아니? 실리아라고 해서 섬모가 있어요. 털이 있어요. 많은 네. 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박테리아나 또라도 먼지가 들어오면 그걸 자꾸 이렇게 위로 네. 위로 자꾸 이렇게 올려줘요. 아, 그래서 코로 나오는 거 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코에 코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삼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럼 우리 몸 속에 있는 박테리아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숨 쉬는 데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제 자 섬모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지고서 네. 위로 저기 삼키게 되는 건데 소화를 네. 하게 되면 네. 삼키게 되면 그다음에는 위에 뭐가 있어요? 염산이 있잖아요. 네. 또 소화효소도 있긴 있어요. 네. 예. 소화효소는 음식이 하지만 그런 게 봐도 다 합법 같이 해가지고 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죽이고 네. 해결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끈끈한 점액이 나와서 축축하게 공기를 네. 축축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공기하면 드라이댐도 안 좋고 차도 안 좋고 네. 이걸 중화시켜서 우리가 숨쉬고 옥시전화 카보하이드로 카본하이 카본디옥사이드 여기 탄산가스가 교환할 수 있도록 이 패시지를 통해서 네. 점액이 나오고 축축하게 하는 물기도 나오고 네. 섬모가 돼가지고 바깥 내보내기도 해가지고서 네. 이 마지막에 페퍼 마지막에 그 나올 때까지 그 기관에 깨끗하게 정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네네. 또 온도도 안 맞을 수 있도록 네. 습도도 맞을 수 있도록 네. 이걸 역할하는 것이 이 기관의 그런 그 과정에서 네.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그럼 목사님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네. 찬양 듣고 갈라고요. 네. 가시나무새라는 대중가요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보면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가는데요. 늘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그것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도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기를 소망하면서 유효림에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 듣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I'm gonna win. 그럼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말씀? 아까 이제 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인두, 후두, 예 그리고 나식도까지 내려갑니다. 허파까지 내려왔어요. 예, 허파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중간에 이제 말씀, 그 영어로 running nose라고 그러죠. Running 달리는 nose. 거예요? 예, running nose 코가 달린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통 우리가 볼 때 감기 들렸다. 그럼 I'm running nose 그러거든요. 난 달리는 코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달리는 코가 아니라 콧물 나는 거 보고 러닝 노즈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콧물 나오는데 추울 때, 예. 보통 때는 괜찮다가도 병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냥 차가운 고기가 막 그러면은 예. 콧물이 나오잖아요. 네, 요번 감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감기가 걸려도 그렇지만 저는 요번 감기 걸렸는데 가만히 있는데 물이 쭉 그렇죠. 흐르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러닝 노즈, 콧물이거든요. 네. 콧물이 왜 생기는가를 내가 좀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막에서 점액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점액이 나와서 그 점액이 뭐가 붙어버리면 네. 나쁜 것들이 붙으면 그 섬모가 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위로 내보내서 네. 이제 목까지 올라오게 해가지고 네. 목에서 자기도 모르게 삼키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콧물로 홀을 풀어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런데 공기가 차면 네. 이 점막에서 점액이 이 섬모 쪽으로 잘 이동이 안 돼요. 네. 차면은 차면요. 차면은요. 그러니까 이 섬모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 뭐랄까 그 좀 기름기가 있고 물기가 있어야지 하기 쉽지 네.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뻣뻣하고 들어와야 네. 되면 근데 공기가 갑자기 차고 들어오면요. 네. 이 점액이 이 점적의 그 섬유질 그러니까 실리얼이 그 섬모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갑자기 날씨가 차고 그러면은 이 점액이 섬모 쪽으로 이동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것이 이 부비강 이쪽 콩 이쪽 이 코 뒤에 네.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섬모에다가 이게 배달해 줘야 되는데 그 배달이 잘 안 되니까 네. 그게 콜렉션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네. 모아지다가 그것이 이제 콧물이 나는 거예요. 콧물이 네. 그러니까 모였다가 더 모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예, 잘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모였다가 그것이 중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콧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러닝 노즈예요. 네. 그거는 병은 아니고 네. 너무 차가우면 네. 우리 몸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칼도 네. 이게 직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머리칼에도 이게 근육이 조금씩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놈이 춥거나 무섭거나 그러면 이 직근이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이렇게 누워 있다가 네. 바닥 서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이게 그것이 몸이 반응을 하네요. 그죠, 반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네. 그 섬모도 네. 차면은 그게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좀 점액을 좀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은데 받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였다가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네. 예, 그런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네. 내려 나오는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병은 아니고. 근데 감기 걸리면 콧물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감기 나온다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감기가 나온다. 감기다. 그러면 감기의 원인은 뭐냐면 병균 아닙니까? 네. 병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뭔가 하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 네. 예. 그러니까 기관지는 항상 들어와야 돼야 되잖아요. 네네. 아. 약간의 모이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네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염증을 이제 박테리아를 죽이든가 뭐 그런 그 우리 몸 속에 그런 그 이렇게 저항하기 작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물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저기 기관지가 좀 들어야 되는 셈이 좋은 곳인데 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침을 하게 되잖아요. 하고, 왜냐하면 그 물이 나중에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 폐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자율신경이 있어가지고 네. 뭐냐면 프레닉 러브 그 늑간 저기 프레닉 그 횡경막 이런 그 신경들이 네. 있어가지고 그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바깥으로 내쏘이게 네.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 콧물이 난다 그랬는데 네. 이렇게 그 조직들이 네.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부어요. 이렇게 쉽게 네, 얘기하면 현미경제 보면 네, 네. 붓고 우리 몸속에는 많은 세포들이 오고 네. 물이 막 와가지고서 이걸 지금 잘 이제 그 앤티바디 형성을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좀 붓고 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콧물이 나오고 네. 또 이제 가래가 나온다는 거는 그런 물기들이 기관지에 붙으면 그 너브에 통해 자기도 모르게 자율신경에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엑스펙토레이션 네, 네. 바깥으로 막 내보내는. 네. 아주 이렇게 네, 네. 내보내죠. 아, 네.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공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지만 네. 그런 병변이 있어서 조직의 네. 변화가 있어서 네.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 참. 몸에 대해서 목사님께 설명해 주시면서 이 기관기관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군요. 예, 아, 정말 계속 볼수록 정말 감탄해요. 참 시원해요. 어떻게 네네.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예. 딱 나구가 딱딱 맞게끔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예. 감사드리고. 네. 예. 제 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예, 코는 이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코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네. 입으로 냄새 맡지 않죠. 그렇죠. 코로 냄새 맡잖아요. 예, 코로 들어가 보면 제일 꼭대기에, 그러니까 코로 이제 들어가 보면 큰 이제 그런 동굴처럼 이제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동굴 같은 곳에 제일 위에 지붕 같은 네. 쉽게 말하면 꼭대기죠. 거기에 네. olfactory nerve가 있어요. 취신경이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취신경은 뭐였죠? 네. 우리가 뇌신경, 크레니얼 러브 뇌신경 중에서 12가지가 있잖아요. 네. 추신신신 동안경, 추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자신경. 뭐 그때 아, 목사님. 전 다 까먹었어요, 목사님. 하여튼 12가지 신경이 있어 가지고 10번째 미주신경이 있어 가지고 뭐 네. 위에서 뭐 박테리아 뭐 죽이는 네. 산도 나오고 막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12번째 뇌신경 중에서 첫 번째 신경이 추신경이거든요. 네. 냄새 맡는 신경인데 네. 코에 다 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네. 지붕과 같은 제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센서리 리셉터 냄새 맡는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뭐 타는 냄새냐 네. 이게 무슨 향기로우냐 네. 이거를 거기서 맡아가지고서 뇌에다가 전달하는 네. 그 꼭대기에 취신경 이거 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 꼭대기는 이제 그런데 그 중간쯤 그 코 전체를 보면 전체가 그런 그 콩케라고 이 갑게 이게 말하자면 이 코가 이렇게 둥그랗게 동굴처럼 이렇게 매끈한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막 이대길로 막 불규칙하게 막 암벽이 있는 것처럼. 네네. 네. 근데 세 개의 큰 암벽이 있어요. 네.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세 개가 꼭대기. 또 중간 네. 세 번째 그래서 비스듬하게 네. 이렇게 갑게 덮는 이게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가 들어올 때에 이 공기를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 휴미디파이 축축하게도 하고 워밍도 하게도 하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점막에서 하거든요. 네. 공기를 많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서 잘 우리의 몸에 맞게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면적이 넓어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밋밋하면 일정한데 네네. 이놈이 안에서 구불구불하게 말이죠. 네네. 벽이 막 생기고 구불구불해가지고 그 면적을 넓게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그 면적에 많이 붙도록 네네. 그래서 그 점막이 막 따뜻하게도 하고 네네. 박테리아가 좀 축축해서 그걸 막 붙어가지고 번들하게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뭐고 이제 갑계라고 그래요. 콩카 네네. 콩카라고 그래요. 복순 콩키인데 이 갑계가 있어가지고 세 개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이제 고적고로 이제 뭐 마치겠지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코피가 잘 나잖아요. 네네. 커피 나는 사람들은 자주 나더라고요. 잘 나죠.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이 커피 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보통 혈관이 일정하게 그 벽이 있어요. 그죠? 네. 혈관이라는 것은 호수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네. 호수에 그런 그 저기 뭐랄까 이게 관, 네네. 관의 두께가 있잖아요. 네네. 직정이 아니라 관에 그런 거 저기 그 표피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관이 이제 피가 흐르는데 네. 보통의 그 혈관 벽보다 이 코에 있는 혈관 벽은 가늘어요. 얇아요. 네. 가는 게 그냥 얇아요. 베네스틴해요. 네. 왜냐 이 무슨 일인 거 아니? 우리가 워밍 하려고 그러면 네. 우리 뭐 점막이든지 살에서 할 수 있지만 피가 제일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가 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벽이 두꺼우면 피에 있는 온도가 바깥으로 온도로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혈관이 네. 얇은 혈관이 코에 네트워크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그물처럼 네, 네. 막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양쪽 코로 이게 막 위에 있어요. 네. 그 뭐 키셀바하즈 플락서스래. 키셀바하즈 아마 키셀바라는 그 독일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아마 이걸 아마 처음에 발견했나 봐요. 네. 그 플락서스라고 해서 네트워크란 말이죠. 그물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에 있는 혈관이 얇은 벽에 있는 것들이 이게 뭉쳐져 가지고서 딱 있는데 거기서 키셀바하즈 플락서스라고 하는 그런 그 뭐 혈관의 모둠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막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얇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따뜻한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 빨리 네. 이렇게 뭐랄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얇으니까 어떻게 돼요? 충족에 대해서 약하죠. 벽이 두꺼우면 네네. 뭐 괜찮은데 네네. 얇으니까 뭐 권투 선수는 뭐 물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실수든지 싸우든지 하거나 한 대 맞으면 여기는 키셀바즈 플렉서스가 인줄이 상해를 받잖아요. 네네. 그럼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요, 그게 이제 코피가 되는 코피가 거죠. 코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 왜 피곤하거나 막 그러면은 또 코피 나잖아요. 코피 나죠. 예,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그런가요? 예, 근데 터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피가 나면 이제 보통 응급실에 우리가 불러갑니다. 네. 인턴 때 네. 코피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솜이나 가제로 패킹을 하죠. 그런데 네. 그래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확 눌러가지고 지혈된다. 그다음에 또 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 이제 빼고서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구멍을 좀 넓혀가지고 네. 딱 집어넣어가지고 넓히죠. 예? 그래가지고는 예, 그런 볼펜 같은 이런 거 가지고서 그거에 대놓고서 그러니까 네트워크처럼 막 되어 있지만 다가 아니라 몇 군데가 터져가지고 나오면 그걸 딱 대고서는 전기를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시켜요. 응급실에서는 그거 합니다. 아, 그렇게 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예. 근데 어떤 면은 이제 좋은 면도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CVA 그 뭐라 뇌일혈 뇌출혈 이런 거 있잖아요. 뇌출혈요? 혈압이 네, 높아가지고서 네. 그러면 이 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코피를 나면 예, 코피가 나면 그 프레셔가 뇌한테 전달이 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혈압을 떨어뜨리잖아요. 출혈을 시키면 네.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경우도 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찬양 한 곡 듣고 네, 하겠습니다. 그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은 것처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며 램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 듣고 가겠습니다. 주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목사님, 그럼 이번에는 코피에 이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나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이제 대강 이제 끝났으면 코 밑에는 네. 입이 아닙니까? 네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볼 때는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따로따로 있지만 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한 도관처럼 돼가지고 뒤에 제일 네. 뒤에 그 식도 바로 위에서부터 네. 이게 그 페링스죠. 페링스, 레링스 이런 것들이 한 줄기 호수처럼 적된 13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별개의 체인도 있지만 뒤로 가가지고는 다 들어가가지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그리 들어가죠. 네. 또 이제 공기가 공기는 위죠. 공기는 네. 위에 들어가가지고 또 내려가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기는 앞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죠? 또 음식은 뒤로 가고 네. 이 하는 이제 그 에피글로티스라고 해서 그 이제 막 신호등처럼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위는 이제 위에서부터는 같이 내려오다가 음식도 이제 같이 내려올 수 있고 공기도 같이 내려오다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서는 거기에 딱 분기점에서는 길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네. 하나로 오다가 둘로 나눠 바이퍼케이션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공기는 앞으로 가야 되고 음식은 뒤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거기서 이제 서로 신호등을 예, 신호등처럼 다 이렇게 서랍자처럼 있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다 아니, 음식이 들어오면 공기가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음식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네. 이것이 이제 이 저기 그 에피글로티스라는 그런 서랍자 같은 그런 거 방향 조정하는 것이 키. 아. 키 같은 것도 있어 가지고 딱 올려 줘요. 네. 그럼 이제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만져 보세요. 자. 여기 앞에는 에담스 네네. 에담스 애플이죠. 네네. 예, 여기 바로 이 뭐예요? 이게 레링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보컬 코드에서 네네. 소리가 나지만 네네. 그 밑에서부터는 뭐냐면은 레링스 후드예요. 야 여기 밑에. 예, 예, 예. 네네네. 근데 그래서 후두암 걸리신 분들이 여기 구멍 들어갖고 숨 쉬시는구나. 후두암에 걸릴 수 있지만 이제 뭔가니 그건 또 그 얘기를 해야겠네. 그거 트로키오스토미어라고 해요. 기관지를 천공시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쉰다든가 예, 숨 막히는 경우 뭐 또 입에서 왜냐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 빨리 산소를 그 아티피셜로 일부러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혼수 상태가 되면 숨을 못 쉬면 안 되잖아요. 네네. 맥박은 하트는 네. 움직이는데 네.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빨리 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과 입을 대가지고 훅훅 막 불어준단 말이죠. 리서시테이션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인공호흡 예. 해주는 인공호흡을 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떤 뭐 크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목 밑에 여기다가 이제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팍 눌러가지고 이 저게 이런 그 튜브 되는 게 있어요. 네, 튜브 이런 거 가지고 꽂아놓더라고요. 꽂아놓는 거예요. 네. 팍 이걸 찔러가지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안에 이제 이 뭐예요? 이 저기 기관지에 앞에 있는 카트리지니까 쉽게 들어가거든요. 뼈가 아니고 카트리지 연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팍 그냥 그걸 깨고 들어가가지고서 거기다가 탁 이렇게 벌려서 앵커링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호스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에어백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건 뭐 트라케스톰이라고 네. 기관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좀 더 네. 뭐 모르겠네요. 그 무슨 말씀하다가 그 얘기에서 나왔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서 네. 그러니까 코는 이제 그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코에서 저 한 건 누군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식도에 들어가는 거하고 예. 이 공기 들어가는 그렇죠. 에피클로티스 예, 그걸 이제 신호등에 있는 거 말씀하셨죠. 예. 아 지금 제가 그 말씀 예. 음식을 삼키려 그러면 예. 그 에피클로티스라는 서랍자 같은 그 모습이 예. 이렇게 항상 보통 우리가 숨쉬게 돼 있어요. 예. 음식 먹지 할 때는 그게 항상 숨쉴 수도 열려져 있는데 네.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를 서랍자 같은 거를 이게 탁 올려요. 네. 올리면은 올리면서 저기 이 뭡니까 이 기관지를 탁 막아버리고서 네. 뒤에 식도로 내려가요 음식이요. 네, 네. 그래서 침을 딱 삼키면 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올려서 그런 게 아니냐 서랍자 같은 그런 것을 팍 올려 붙여는 거예요. 네. 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손 대보세요. 이 에덴도 애플이죠. 네. 이 위를 만져보세요. 이렇게 위 대고 있어요. 네. 됐어요? 네네.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움직여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그게 바로 에피글로티스예요. 아, 네. 서랍자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항상 이것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뒤에 식도로 구멍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신호등인 거예요? 저는? 예, 예, 예, 신호등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안 삼키지 않죠? 네네. 그럼 이게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지고서 그냥 항상 숨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게 되면 숨 못 쉬는 거예요. 네. 그 순간은. 그러고서 네. 이놈이 탁 올라가지고서 식도로 음식이 탁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네.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네. 아유, 신기한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돌아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네. 네이저를 내크림을 세게 다는 것이 있어요. 네이저요? 네이저. 코가 네이저. 네이저. 코는 노우지만 형용사는 네네. 네이저예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하냐. 네이저 레크리멀 글랜드. 네이저 레크리멀 덕트가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눈에는 네. 먼지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항상 이게 레크리멀 글랜드. 이게 우리 어디죠? 이 바깥에 눈꺼풀 위에 예. 또 아래도 있지만 위에 예. 항상 뭐가 흘러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눈물이 나와서 항상 이 코니어 이 바깥에 눈 바깥을 촉촉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눈 깜빡깜빡하면 그럴수록 더 이렇게 예. 매끈매끈해서 네네. 하게 하고 보던 이물질이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내려와가지고서 네. 그 물에 식혀가지고서 네이저 코 눈에서 저를 보면서 네. 아, 내 눈이 여기 있네. 여기서 지금 레크리멀 글랜드에서 이제 눈물이 나와요. 네. 아주 씻는 거예요. 이렇게 슈축 내려와요. 네.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보면 안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울면은 콧물이 나오나요? 그렇죠. 네, 눈물이 네. 나오면 콧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럼 네, 마시죠.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쩝쩝쩝하죠. 셀라인. 네, 소금기가 네. 들어있어서 그런 거죠. 네,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바깥에 여기 레터럴이 바깥쪽에 위에 그 눈꺼풀에 있다가 점점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코니아의 각막 이런 걸 다 씻어지니 내면서 이 안쪽을 코 안쪽 있잖아요. 네네. 안쪽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안에 구멍이 있어요. 네. 그 구멍에서 어디로 나오냐면 코 안으로 내려가요. 그럼 그게 이제 그게 건조가 돼서 코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코딱지는 네. 바깥에 있는 그런 그 먼지가 들어온 예, 거예요. 먼지와 우리 모이는 점액이 네. 합쳐져 가지고 들어와야 될 때 코딱지가 뭐 된다고 보지만 네. 이 위에서는 물로 돼가지고 삼키게 돼요. 네. 항상.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네. 네이저 레크리멀 글랜드라는 네. 이 눈 안쪽에서부터 속으로 코로 네. 네. 이렇게 덕트 관이 있어요. 네. 그분 네이저 네. 코에서 레크리멀 이 네. 눈물 나는 네.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혀지면 네. 바깥으로도 흐르지만 문제는 네. 우리가 그 글라우코마라는 게 있죠. 녹내장 안압이 생기는 거예요. 안압은 우리 몸의 혈관 여기 혈압하고 달라요. 네. 안에서 항상 물이 흐르잖아요. 레크리멀 글랜드에서 네. 나오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네. 이것이 드리니지를 돼야 물이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배수가 주로 되는 가장 큰 기관이 이 네이저 레크리멀이라서 눈 안에서부터 코로 부비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도 물을 흐리지만 잘 안 흐를 때는 어떻게 돼요? 자꾸 나오긴 나오는데 네. 배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텐스가 생기잖아요. 네. 압력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거 보고서 글라우코마래 녹내장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녹내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뒤에 있는 시신경 있잖아요. 망막에 네, 네. 그걸 눌러요. 그러면 시신경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명을 되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네. 네. 그럼 목사님 녹내장 수술한다고 할 때는 여기 막힌 부분을 이제 먼저 뚫어야 되죠. 뚫기 위한 수술이네요. 예, 수술을 해야 되죠. 네. 눈과 코 사이에 연결되는 그 막힌 부분을 뚫는 수술을 녹내장 수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거예요? 다르지만 녹내장 수술한다는 건 이제 그 기, 네. 그걸 여러 가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네. 어떤 그 배수구 어떤 드레인이지 네. 그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또 그 레크레마 글랜드 물 나오는 곳에서 네.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오는 것인지 네. 여러 가지 관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파트별로 제가 생각할 네.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코에 저기 된 연결된 부분이 네. 바로 이제 눈하고도 관계가 있다 하는 거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눈뿐만 아니라 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아, 네. 지난번에 또 그 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귀에 보면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외이가 있고 중이가 있고 내이가 있어요. 네. 근데 중이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방매이뼈, 다대이뼈, 등잔뼈 이 세 가지 뼈가 있어가지고서 내이로 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중이에서 중이는 내이와 외이의 가운데에 있지만 압력이 네. 바깥의 온도와 밖의 기압과는 같아야 되는데 네. 기압이 밖 안에만 있으니까 기압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외계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목적이라면 유스타 시기관이라고 하죠. 유스타 시기관. 유스타시라는 사람이 시로리 항마가 되니까 유스타 막 그런 사람이 그걸 알아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네. 유스타시 기관. 그렇지만 다른 말로 페링거 팀패닉 튜브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페링스가 뭐예요? 목구멍. 네. 목구멍이 사실은 이 코 안에요. 네, 네. 코 무비디 코 레이저 네. 캐비디 코 네.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부분하고 네. 이 귀하 귀의 내이와 네. 속으로 튜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닦여진다 그랬죠. 네. 닦여져 있다가 어느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삼키면 네. 삼키면 이게 열린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튜브가 유스타스 기관이 네. 이 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타데시미디아 중이염이 생겼다. 네. 그러면 그 염증이 이 유스타스 기관이 통해가지고서 전막에도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위에서 흐르는 그런 박테리아든가 이런 그 이런 그 나쁜 것들이 네. 어디로 와요? 코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네. 또 반대로 감기가 들이잖아요. 네. 감기가 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네. 점막을 통해서 다시 귀로 올라가가지고서 중이염이 생기는 거예요. 중이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네. 오가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중이염 때문에 네. 이 상기도 감염일 때는 네. 굉장히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이렇게 코에 대해 숨 쉬는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코와 귀와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눈, 네. 콧물이 날 때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감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자 오늘 목사님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이게 아직 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더 그래서 저 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네네 네. 시간이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시간이 거의 된 것 네.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계속 호흡에 대해서 네. 더 말씀해 주시죠.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그 패시지어는 네. 그 입에 있는 입안 구조라든가 네. 네, 거기 입은 어떻게 돼 있고 치아 관계도 좀 문제가 네. 있어서 말씀 네. 좀 드려야 할 거고 네. 좀 또 여기 이런 사이너스 이제 축농증 네.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같이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 목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정우에 만나요 제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전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혜민의 회개합니다. 들으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